방금 읽은 본문은 창세기에서 가장 난해하고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창세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난해한 부분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헬라클레스를 아시죠? 힘이 센, 아주 힘이 센 그 헬라클레스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혹시 아세요? 신 중의 신 제우스와 인간 여인인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헬라클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인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헬라클레스입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영향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을 그 그리스 신화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 천사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딸은 사람의 딸. 그래서 천사와 사람이 결혼해서 그 사이에 태어난 거인 혹은 힘이 센 종족이 이 네피림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 여러 군데를 근거해서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전통 해석은 무엇이냐 그러면 셋의 후손과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은 셋의 후손. 셋이 누굽니까? 아벨이 죽었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 아벨이 가인에게 죽음을 당합니다. 대신 이제 셋을 주시죠. 그 셋의 후손이 쭉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셋의 후손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피를 이어가는 그 민족들입니다. 아,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손은 그렇지 않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멀리 이제 했던 그런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했던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이것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 사람의 딸은 가인의 후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전통적인 해석이고 올바른 성경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피림은 누구인가? 네피림이 나오죠. 네피림은 이제 그 오늘 본문의 뒤에 용사라는 것도 나오는데 이 용사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즉 셋의 남자 후손과 가인의 여자 후손 사이에 낳은 자녀를 이 네피림 혹은 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어떤 저 베레아 좀 김기동 이 귀신론인데 가면 네피림을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네피림은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이 셋의 남자 후손과 가인의 여자 후손 사이에 낳은 자녀들 네피림이고 그 중에서 좀 이제 용감한 그런 용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가인의 후손들이 제일 먼저 철기 문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무기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싸움에 능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용사라고 지칭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문은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도 참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의 그 보시면 그 6절이죠.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자, 이 일을 계기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단축되었다. 그 전에 우리가 창세기 5장에 보면 그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 대부분 900살, 뭐 700살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로 이제 인간의 수명이 단축되는데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후에도 120년 이상 장수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대한 12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는 것은 바로 이 시점으로부터 이제 뒤에 이어질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까지가 120년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이 말은 이제 인간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건데 심판하실 건데 그 기간이 120년이라는 거예요. 120년 뒤에는 인간이 이제 멸망될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이지만 이 네 구절 속에는 창세기에서 꽤 까다로운 그런 해석이 숨겨져 있는데 간단하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해석을 염두에 두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번성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하나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의 영역조차도 인간들의 죄가 침투에 들어와서 오염이 되어버렸어요. 번성, 생육, 이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오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뭐 단편적인 것으로 또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라는 것이 잘못 오용돼가 죄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얼마나 성이 문란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그처럼 이 번성이라는 것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이 복의 영역에 오염이 복의 영적이 오염이 된 거예요. 그게 오늘 2절에 있는 겁니다. 2절에 하나님의 사람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것이 문제가 됩니까? 이왕이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은 것이 남자들 마음 아닙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위에는 여신이라 불리는 김태희입니다. 자, 그런데 가정을 해봅시다. 무식하고 낭비가 심하고 신앙이 없는 김태희와 똑똑하고 알뜰하고 신앙 좋은 박지선입니까? 제가 이거 못생긴 연예인 이렇게 서치하니까 이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한데 이 분을 올렸는데 자, 무식하고 낭비가 심하고 교회 안 다니고 신앙 이 없는 김태희하고 똑똑하고 알뜰하고 신앙 좋은 박지선하고 우리 남자 청년들 누구랑 결혼하겠어요? 솔직히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네. 우리 남자들 군대 가기 정말 싫죠? 그런데 군대 갔다 오면 김태희와 결혼할 수 있다고 하면 군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갔다 오겠죠. 두 번, 세 번도 갔다 오겠죠. 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면 그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모든 조건들을 안 보고 그 아름다움 그것만 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안으로 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신앙이 있는 혹은 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배우자를 고를 때 제일 조건이 외모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거는 세상 밖에 젊은이들이나 교회 속의 젊은이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외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배우자상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결혼관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만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의견이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강제적인 힘으로 여자를 취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면, 아 자기가 예쁘다 싶으면 그냥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리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권력자들이 뭐 북한의 김정일이나 뭐 그런 권력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여자들을 다 자기의 그 노리개로 기쁨자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들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다 그냥 자기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도 그래요. 심지어 다윗과 솔로몬이 얼마나 그 아내가 많은 줄 아십니까? 솔로몬 같은 경우는 아내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러니까 마음에 들면 그냥 다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권력이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는 것도 문제가 되었고,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사랑과 가정이 꾸려지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남녀 간의 관계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순결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어떤 육의 욕심, 정욕과 그리고 힘에 의해서 지배되는 그런 어떤 동물적인 그런 사회로, 동물적인 그런 관계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아들도 이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셋의 후손들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셋의 후손들이었고, 가인은 이미 타락한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강제로 아내를 삼고 가정을 이룰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도 타락하게 됐고 악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악은 창세기 보면 개인의 악을 취급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죄, 하와의 죄, 가인의 죄, 라멕의 죄, 이런 개별적인 죄를 지적하는데 6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집단적인 죄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죄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셋의 후손이든지 가인의 후손이든지 이제 인류 전체에 악이 가득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육적인 결합을 통해서 나온 것이 용사들이 나온 거예요. 용사들. 이 용사들은 오늘 성경에 명성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었다. 명성이 자자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명성이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인간이 힘이 생기고 인간이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사회와 자기의 민족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밀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밀쳐내고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을 움직이기를 원합니다. 힘이 다스리는 세계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힘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이런 자들을 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유명한 사람이라고,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높여 세워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본능적인 어떤 야욕과 힘으로 세상을 이끄는 사람, 라멕 같은 자, 그러나 잔인무도하지만 그런 사람이 칭송을 받고, 이 네피림이 영웅시 되고, 불법과 부도덕한 스타들이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곳, 그게 바로 이 세상이고 용사들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현대의 유명한 사람은 본질적으로 틀려진 것이 없어요. 홍수 이전에 힘이 지배했던 세상의 그 모습과 홍수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이 힘으로, 완력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때에 정치, 경제, 문화 각 방면에서 인간의 그 본능, 야욕, 그걸로 세상을 이끌어갈 때에 이 세상에는 죄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런 네피림의 망상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유명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성이 자자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가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 더 높아지고 싶습니까? 왜 여러분이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왜 여러분이 더 가지고 싶합니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 능력으로 마음껏 살아보려는 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높아지고 더 가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힘을 가지면,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다 되는데, 내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누리고 싶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내가 누리고 마음껏 활용하고 싶죠. 그러면 하나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데 아깝잖아. 내가 어떻게 가진 권력인데, 내가 어떻게 올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유명해졌는데 이걸 포기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타락하기가 쉽지 않아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스스로 섰다 생각할 때에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한국에도 큰 교회 목사님들 개척교회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럴 때는 정말 순수한 신앙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하나님 없어도 많은 재정과 또 수많은 성도들과 좋은 시스템으로 잘 운영되니까 굳이 뭐 하나님 필요 없는 게. 그래서 지금 한국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사회면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더 가지고 싶고 내가 이름 내가 더 높아지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려는 그 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자,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주목 가진 자가 돈 가진 자가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홍수 이전에 이 악으로 가득한 용사로 가득한 유명한 자들로 가득한 이 네피림이 가득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됐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극도로 교만해졌고 극도로 오만해졌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악이 만연해져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썰어버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홍수가 이 고대의 유명한 자들을 모두 수장시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용사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네피림은 타락한 인간의 세상에는 영웅일지 모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보기에는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기에는 그들은 비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피조물로서 인간을 창조하셨지 사람 이상의 존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인간 이상의 것이 되려고 해요. 인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인간의 모습 그대로 있기를 싫어하고 인간 이상의 존재, 인간 이상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슈퍼 인간들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인간에게 그어준 그 인간의 한계선을 자꾸 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네피림의 망상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도 계속해서 그 망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인간 그 이상의 것이 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 본연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본연의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꾸 슈퍼맨이 되어서 날개 짓을 하면서 나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 홍수 때에 한 사람도 날지 못하고 다 모조리 물속에 빠져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유명하여치면 내 인생에 날개를 단 것처럼 내가 비상할 것 같지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도 이런 슈퍼맨들은 없어야 합니다. 교회는 나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그렇다고 기는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처소에서 네피림이 아닌 보통 인간들로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초인적인 하나님의 아들들도 필요치 아니하고 인간들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사람의 딸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모이면 용사들만 낳게 되는 겁니다. 용사들이 모이면 힘을 쓰게 됩니다. 그들이 힘을 쓰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교회에서 몰아냅니다. 물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타이틀은 걸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 용사의 힘들로 모든 일들을 해치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교회는 운영되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진 돈, 그들이 가진 명성,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지 않고 용사들의 이름만 높아지고 용사들의 이름만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힘을 가진 용사들의 이름이 교회 속에서 자꾸 혹은 세상 속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교회 속에 누군가가 유명해지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네피림 망상증에 걸렸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주의 이름만,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고 높아져야 된다는 그런 자신의 이름과 힘을 쫓는 그런 본능적인 야욕의 시대에 이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오늘 읽지 않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입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악한 네피림의 꿈에 취해 있었을 때에 노아는 인간들의 악행을 보시고 괴로워하시고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그 한탄을 들은 자들은 네피림의 망상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본 자들은 용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슈퍼인간들이 펼치는 그런 쇼들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쇼에 현혹되지도 않습니다. 그런 힘센 용사들의 능력을 믿지도 아니하고 오직 죄인들을 어렵게 하시는 그리고 죄인들을 구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라는 겁니다. 다 지하에 물들었지만 당시에 오직 노아만 의인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초인적인 인간이 능력을 행하고 어떤 슈퍼인간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의인들은 그런 신비하거나 초월적이거나 초능력이 그런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겸손하게 마른 땅을 광야를 누비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 아픈 자들을 치유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게 노아처럼 하나님과 지상에서 동행하는 자들은 슈퍼맨의 날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이런 의인들은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야욕도 야심도 헛된 꿈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조용히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날개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우리가 오늘 처음 불렀던 곡이 뭡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는다. 오직 주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예요. 날개를 필요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질이라는 날개가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인기의 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높은 권력의 날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날개는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해요. 오직 여호와의 품 안에 여호와의 손길 안에 있는 노아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용사들의 세계에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용사들을 숭배하고 용사들의 그런 눈부신 그런 활동에 현혹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조차도 그런 용사들이 나타나서 교회에서 큰 일을 하고 하면 막 그 사람들에게 현혹되고 미혹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 용사의 방해를 받아서는 안 돼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용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할 때에 여호와는 용사라고 출애굽기 15장 3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용사, 나를 위하여 세우시는 싸우시는 용사, 강한 용사 여호와. 모세는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유일한 용사는 네피림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진정으로 따라야 하고 우러러 보아야 할 용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과 권력과 인기의 날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낮고 겸손한 우리 피조물의 본연의 자세를 인정하고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세상을 정복하고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권능을 행합니다. 그때의 그 권능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신이라고 막 높이는 거예요. 왜냐? 그런 기적, 병 고치는 기적은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으니까 신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병 고치는 기적을 바울과 바나바가 일으키자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막 그들이 높이고 숭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그를 높이는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서 너희들이 왜 나를 주목하느냐? 마치 죽을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곧 죽을 것처럼 막 옷을 찢으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런 자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나를 누가 죽게 세워주면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뭔가 조금만 일이 잘 되면 내가 된 것처럼 내가 없으면 우리 집이 안 돼. 내가 없으면 우리 교회가 안 돼. 그게 다 용사들의 자세란 거예요. 네피림의 망상이라는 겁니다. 의인의 삶은, 구원받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한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한탄을 보고 겸손하게 나의 힘이 아니라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오늘 마지막에 우리 불렀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모든 일들, 만일 우리가 뭔가 좀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뭔가 좀 인기가 있다면, 우리가 좀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이 시대의 노아 같은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의인의 자세로서 하나님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강제적으로 취할 때에 미혹되고 유혹되었을 때에 결국 타락하였고 네피림이라는 용사라는 유명한 자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자녀를 낳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은 없습니까? 더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유명해지고 싶은 이 마음속에 어떤 사단이 심어놓은 악의 씨앗이 있는지 우리가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노아 의인의 모습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동행하며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런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날개가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결단의 기도를 우리 잠시 드리기를 원합니다.